이 시간 우리가 찬양할 때요,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증인으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의 흔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흔적 가운데, 믿음 가운데 십자가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찬양하며 다시 한번 결단하고 선포합시다. 나의 삶의 예수의 나의 삶의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예수의 내 영혼의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증거 예수님이 피로 사셨던 그 십자가의 흔적, 내가 죄인이지만 나를 죄인으로 보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내 영혼의 예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하지 아니하시며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찬양하며 증거하며 선포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는 나의 삶을 변화하기 시키는 메시지가 내가 여주시면서 내가 하나님 그 말씀 앞에 모든 자들을 믿는 자들을 구원시키는 부르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 열방 가운데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주님, 내가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나의 삶을 주께 드려나가오니 주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주님 경배 받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사랑되어지며 선포되어질 주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믿음의 청년들 내가 여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앞에 반응하는 주님의 거룩한 청년들 내가 여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앞에 반응하는 주의 백성들 내가 여시옵소서. 하나님 반응 앞에 말씀 앞에 반응하는 거룩한 자들 내가 여시옵소서. 증거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기쁨을 선포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심을, 하나님 우리가 높이며 경배하실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음을 시간 다시 한 번 더 말씀 앞에 반응하며 하나님 그렇게 나의 삶을 주께 드립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주신 평화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선포하며 자랑하며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실 주님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단하며 주님의 삶을 드리는 이 청년들, 특히 신앙교회 청년부, 이 땅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 인생의 주인 되어줄게, 내가 너를 인정할게, 인정하고 있다라고, 괜찮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금성 앞에 반응하며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다 앉으셨네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힘차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선포했으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통치하시고,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리가 늘,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길을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대신 예수여, 내가 내게 맞춰서도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남의 청청포대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네. 여러분 그 나라가 여러분 삶을 통해서 선포되실 걸 믿으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길을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바라게 바닥에 왕 대신 예수여 내 가는 이 하소서 주께 삶을 받으시옵시고 하나님 역사가 선포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